겨울이네요. 추워요. 가을이 아니야. 뭐야? 가을인데 가을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하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설마 시작이야? 네, 설마가 사람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죠. 자연스럽고 좋네. 그래요. 이제부터 날짜를 얘기를 안 하려고. 아, 왜요? 왜냐면 우리 세이브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너무 속내가 보였나요? 너무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우리 세이브 만들어서 날짜 안 말할 거다? 막 이렇게 아, 본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부업에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가을밤을 촉촉히 적셔주는 노래. 이 주제를 생각해낸 나님. 네, 너님. 천재. 네, 수고하셨어요. 우와, 박수. 비록 북경에 지금 날씨는 가을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건 겨울이죠. 초겨울? 이건 뭐 그냥 겨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고요. 저는 지금 패딩을 진짜로. 입은 채로 아니 벽에서 한기가 올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코가 차가워. 아, 진짜 너무 추워요.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추울수록 이렇게 좀 따뜻하게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니까. 맞아. 요즘에 또 굉장히 마음을 썰렁하게 만드는 그러한 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사실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기분이 굉장히 상실감이 느껴지고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이게 아닌데 뭐랬냐 이거. 기가 차고 또 뭐가 차고 뭐 있었는데. 기가 차고 코가 차? 이거 아니지 않아? 몰라, 아 생각이 나도. 안 난다. 모르겠다. 몰라, 난 하여튼 이런 표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가 차는 일이지만 네. 우리는 지금 노래를 들려줘야 하므로 아니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은 하고 있대. 그거를 진상의 규명을 제대로 똑바로 하고 그래요. 이게 딱 깔끔하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죠. 엄청난 심판이 되겠군요. 아휴 진짜 아주 까도 끝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런 양분적인 그런 동시적인 그런 멀티태스킹적인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기억을 한 상태를 유지한 채 노래를 네.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럽시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약간 헛소리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노래는 영국에서 앤디와 제임스 씨가 네. 결성하신 일렉트로닉 듀오 혼이라는 혼? 그런 그룹이에요. 이름 좀 특이하다. 혼. 혼. 근데 제목이 Warm on a Cold Night. 차가운 밤을 대표라? 그렇죠. 대표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 이런 노래인데 나른한 멜로디랑 신디사이저로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음악 스타일이 좀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로 딱 들어보면 이 말을 내가 왜 했는지 정말 딱 뼈저리게 깨달으실 거예요. 딱 뼈저리게? 맞아. 뼈저리게 좀 표현이 너무 강렬했나? 그래? 미안. 네, 도대체 얼마나 감각적인 음악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죠. 네. just one thing. Girl, you could have anyone. So why are you choosing me and not leaving me on my own? Girl, you could be with anyone. So thanks for making me your number one. You can keep me warm all night. 노래 듣고 왔어요. 아 좋아, 너무 좋아. 그쵸,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는데요. 이 혼이랑 그룹이 뮤직비디오 진짜 잘 만들더라고요. 여기에 되게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보통은 남자 여자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주제로 많이 모든 미디어와 매체에서 다루는 편이죠. 그쵸. 근데 이제 혼 같은 경우에는 동성, 이성 뭐 그런 거 다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노래에서도 뮤직비디오 보면은 여자랑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딱 시작할 때 막 되게 느끼하게 서양 오빠가 난 좋더라 막 이러잖아요. 난 너무 좋더라. 아 되게 막 그러는데 아 나도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올드한 느낌 좋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그렇게 둘이 차 안에 있으면서 딱 그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차에서 나와. 그래서 막 둘이 막 껴안고 그래. 근데 되게 그게 모습이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장면이 예쁘게 그래야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안는 것뿐인데 별다를 걸 하는 게 없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자체에서. 근데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좀 예술적이고 막 빛, 조명 막 모든 걸 다 잘 생각해서 한번 봐야겠다, 뮤비도. 한번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가을밤 플러스 사랑하는 사람, 아 뭐 가을이랑 명시가 없긴 한데 아무튼 추운 밤과 사랑하는 사람을 더하면 이제 추운 따뜻함? 밤도 그렇죠. 따뜻해진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이거는 가사가 진짜 누군가 정말 좋아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내용을 그 뮤비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혹시 가수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저도 이게 저도 이제 자려고 누워서 뮤비를 보다가 대충대충 봤는데 대충대충 봐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럼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어도 그렇죠.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분이시네요. 그럴 수 그러니까 일단 해석하기 나름인 거고요. 가사를 보면은 너무나 신기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누구보다 더 너를 사랑하게 됐는지 이런 건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야. 차가운 밤에도 넌 나를 따스하게 만들어줘. 차가운 밤 속에 따뜻하게. 차가운 밤에 넌 나를 뜨겁게 만들어. 차가운 밤 속에 뜨겁게. 너를 특별하게 아껴주고 싶어. 더욱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너를 파라다이스로 데려다 주고 싶지. 1950년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그 다음에 언니가 말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를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넌 누구든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날 선택했니? 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나를 너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맞아.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쵸. 이렇게 우리 둘이 서로 아낄 수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니까. 그쵸. 완전 좋은 일이고. 근데 진짜 그렇게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아준다는 거 너무 맞아. 기특한 일이고 기특한 일이야 진짜 어 맞아 보람찬 일이야 고마움을 알고 있어 항상 고마워해주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옆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아 진짜 나 트로트 너무 좋아하고 온몸에 감성이 흘러 막. 아 장난 아니죠 나 나중에 트로트 특집 한번 할까요?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한번 기획해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 두 번째 노래는 뭐죠? 샘 스미스 오빠가 부른 아, 샘 오빠. 레이미다운 샘 오빠 개인 거 아시죠? 아, 예, 알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거를 어떤 아는 오빠가 그냥 자기가 요즘 잘 듣는다고 추천해줬는데 듣고 되게 뭐라 그러지?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섬세하고 풍부해요 네 그래서 게이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서 더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약간 더 절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짝사랑을 할 때 그 이 사람이 곡 쓴 거 보면은 되게 막 절절하고 막 애달고 막 그런 느낌 많잖아요 이 노래도 솔직히 좀 애절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그렇죠 처음부터 이 노래도? 막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깊은 감성? 약간 깊은 감성으로 처음에 톡톡 건드리는 느낌 아 톡톡 건드리는 느낌 그 호수에 이렇게 자갈돌 톡톡 던지는 맞아. 느낌 이렇게 물려 퍼지는 느낌 아 뒤로 끝내주네 누가 비웠냐 이거 누가 했냐 죽인다 진짜 어쨌든 이게 가을에 듣기에 되게 좋은 것 같고 듣고 있으면은 아 뜨뜻해 아, 뭐 그래요? 이런 느낌이라서 어, 난 딱히 그런 느낌 받아보진 않았던 진짜? 것 같은데 그냥 왜 로맨틱하잖아 딱 들었을 때 아 근데 언니 로맨틱한 기준과 저의 기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취향이 달라 아까도 말했는데 로맨틱한 거는 서로 사랑할 때 너무 달달하고 이런 게 로맨틱한 아~ 거 아닌가요? 근데 언니는 되게 사랑의 씁쓸함과 막 괴로움 이런 것까지 로맨틱으로 보는 아, 것 맞아, 같아 맞아 그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의 내가 약간 씁쓸한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근데 나도 너무 좋아요 막 그 마음이 막 그 아, 막 아프면서 끙끙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아 진짜. 네, 그러면 샘 스미스 오빠의 Lay Me Down을 듣고 오겠습니다. Yes, I do. I believe that one day I will be where I was right there, right next to you. And it's hard, the days just seem so dark. The moon and the stars are nothing without you. Your touch, your skin. Where do I begin? No words can explain the way I'm missing you tonight. This emptiness, this hole that I'm inside. These tears, they tell their own story. Told me not to cry when you were gone. But the feeling's overwhelming, it's much too strong. Can I lay by your side next to you? Next to you. 아, 너무 좋아. 아,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버렸어요. 아, 처음부터 너무 죽이지 않아? 그냥 옛 사이드가 아니야. 난 그래. 난 그래. 뭐야? 맞아요. 난 그래요. 이런 느낌이라고. 어, 그런가요? 처음까지 너무 좋아. 좋긴 좋죠. 광대가 저절로 올라가네,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노래도 이렇게 좋아하실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레미다운이 되게 너무 좋아서 빌보드 지금 미친 것 차트에도 오랫동안 상위 랭크돼 있었고 UK 차트에도 그렇고 그럴만하죠. 샘 스미스 너무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맞아. 노래 부르는 거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하지? 아, 싶었어요. 죽이죠. 근데 싱어송라이터인가요? 아,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다음부턴 좀 잘 찾아오세요. 네, 좀 그래야겠어요. 잘 해오란 말이야. 구글링 하란 말이야. 인터뷰 좀 찾아보고 그러란 말이야. 사전으로. 어씨. 말이야. 엄만 줄. 넌 나도 안 함. 넌 나도 시작하기 10분 전에 부랴부랴. 아, 근데 뭐 본인이 이 가사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감정에 호소해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들으면 느낌이 뭔가 오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감정에 막 이입돼가지고 막 그런 치우쳐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냉정한 편이라서. 어, 정말요? 네, 의외로. 와, 진짜 의외다. 너무 의외다. 말도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감성적인 면도 있긴 있는데. 아, 되게 의외네요. 막 노래 부르다가 막 흠뻑 빠져서 취하고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 나도 노래 부르다 우는 것까진 아닌데. 네. 간혹 이제 정말 마음에 맞는 노래가 있으면, 아, 이 노래는 내 노래야 하는 노래 있으면 이제 계속 부르죠. 아, 나도 그렇긴 계속 그렇긴 부르는 그래. 거죠. 집에서 이제 계속 부르는 거야. 왜 한 100번씩 듣고 자기 100번 전에 듣고. 예전에 그 누구더라? 에피톤 프로젝트인가? 그냥 조금? 알아요? 아, 에피톤 프로젝트는 아닌데 그냥 조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르죠? 하여튼 그 그건 안 불러줄 거지롱. 아, 뭔지 그 알려줘야죠. 노래에 꽂혀가지고 새벽까지 들었는데 막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아파. 아, 느껴져, 아픈 게. 참나. 근데 그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 끊는 거 알지? 아, 그건 그래요. 그 행복한 아픔이랄까? 뭐야,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좀 이상하신데? 스톱할 수 없어. 막 그래서 진짜 새벽 내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에피톤 프로젝트 하면은 봄날 벚꽃 그리고 너 그 노래랑 이제 또 그 노래가 있어요. 뭐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말한 게 이거예요. 잘못 말했네. 그대는 어디에?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아, 맞아 맞아 이게 맞아, 쩔어. 맞아. 장난 아니죠. 진짜 이거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가사 봐봐요, 가사 봐봐요. 한번 볼까? 응.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려 수줍게 넌 내게 고백했지. 땡! 아니야? 이거 아니야? 땡땡땡땡! 뭐야? 뭔 노래지? 난 안 부를 거야. 아니, 그 다음에 난 아니야 난 그대가 아프다 이 부기 어려워. 언제나 말없이 아니 웃던 모습 포기. 이게 되게 이렇게 잔잔하게 담담하게 부르는데 그래서 더 슬퍼요. 맞아. 이 특유의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참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렇게 슬프면 슬플수록 막 오, 막 이렇게 꺼내는 거 말고 얘처럼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슬퍼요, 저한테는. 아, 다 그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은. 다음 노래 어떤가요? 다음 노래는 페리코모 아저씨. 어, 우리 가사를 또 얘기 안 했어. 아우! 레미다운 가사는 대체 언제 얘기할 거야? 지금 할게요. 진짜로. 왜 이렇게 깜빡하냐? 왜 이렇게 깜빡이 두 명입니다. 세머리인가 봐, 나. 죄송합니다. 가사 뭐 그냥 짧게 짧게 얘기하면 당신이 떠날 때 그랬었지? 울지 말라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이 깜깜하게 느껴져요. 저 달, 저 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당신 옆에 누워도 될까요? 아, 진짜 가사 너무 좋다. 저 달, 저 별, 다 의미 없어. 아, 아니 난 당신 옆에 누워도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쌈쌈해주고 싶지 않아? 누울 거야. 누워서 뭘 할까? 인구인구인구. 아 뭐야! 아 진짜! 아, 누우면 끝난 거죠. 아. 봐봐,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누웠다 끝. 응 이제 그만. 아 그 아이친즈 우리 신고할 때 수위 없고 성인 방송 아니라고. 아 당황했다. 그렇게 신고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아, 이거 율지 때문이야. 아니야. 빨리 다음 노래 넘어가야겠다. 그래요. 네, 다음 노래는 우리 페리코모라고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1950년대 이름 좀 날리셨던 미쿡 가수십니다. 근데 좋아요. 옛날에는 이발사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음악하는 분을 만나서 아주 큰 히트를 많이 치셨다고 합니다. 아 원래 노래 잘하셨나 봐요. 그런가 타고났나 봐요. 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가수는 뭐 배관공 하다가도 가수 되고 막 뭐 하다가 가수 되고 택시기사였다가도 가수 되고 별의별 직업을 많이 하다가 되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이거는 이것도 되게 로맨틱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떻게 뭐가? 불가능한가. 태양에게 하늘을 떠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왜 방금 왜? 누워도 될까요 했는데 불가능해. 뭐야? 너무 이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너무 그렇다. 아무튼 자 들어봐봐. 알았어. 자 그냥 불가능해요. 아기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이 뭐죠? 그냥 내가 당신을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불가능해요. 네? 미안. 아니 번역을 하다가 뚝 자르셔가지고 지금 의미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늘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당신 곁을 떠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아 모르겠다. 이게 뭐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 없나? 여기에 누구 좀 없나? 없나? 하여튼 이렇게 들으면 느낌이 오니까 굳이 번역을 해야 되나 싶어요. 그렇죠. 다 감정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다 이심전심이라고 아십니까? 네, 한번 느껴보시죠. 고! 페리코모의 It's Impossible. It's impossible. Tell the sun to leave the sky. It's just impossible. It's impossible. Ask a baby not to cry. It's just impossible. Can I hold you closer to me and not feel you going through me? Split the second that I never think of you. Oh, how impossible. Can the ocean keep from rushing to the shore? It's just impossible. If I had you, could I ever want for more? It's just impossible. And tomorrow, should you ask me for the world, somehow I'd get it. I would sell my very soul and not regret it. For to live without your love, it's just impossible. Can the ocean keep from rushing to the shore? It's just impossible. If I had you, could I ever want for more? It's just impossible. And tomorrow, should you ask me for the world, somehow I'd get it. I would sell my very soul and not regret it. For to live without your love is just impossible. Impossible. 네, 노래를 듣고 오셨고요. 이걸라 뭐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로맨틱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그 디즈니 영화 중에 그 멍멍이 두 명 나와서 스파게티 하나 먹으려고 그 장면이 생각나는 의외로 어울린다. 그죠, 되게 어울리죠. 그런, 나는 그 생각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영국 신사가 고백하는 그런 느낌? 아, 그런 것도 좋죠. 중간에 피아노 소리도 너무 좋았고. 뚜루루루롱. 이게 바로 로맨틱한 거죠. 언니는 참 로맨틱하다는 정의를 말이야, 사람이. 로맨틱의 범위는 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인정합니다. 냉소적이야. 빠른 인정. 아, 좋았다. 네, 이제 다음 노래를 들어볼까요? 얍. 아, 기대돼. 오늘 되게 정한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우리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취향이랄까? 아무튼 네 번째 노래는 제목이 뭐죠? 네 번째 노래는 시울리엔 아이칭이라고 린준지라는 싱가포르 가수가, 남자 가수가 불렀습니다. 아, 이 사람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네,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아, 몰랐네요. 의외로 싱가포르 출신 가수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노래를 듣다 보면.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되게 싱가포르 물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미국이랑 똑같대요. 진짜? 네.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청결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말로 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뭐 임준걸, 준걸 씨, 준걸 씨인데요. 준걸. 이 사람도 목소리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맨날 중국 그 차트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히든싱어? 우리나라 히든싱어 같은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남자 맞아요, 가수랍니다. 맞아요. 좋네요. 이 노래는 어떤, 무엇에 대한 노래죠? 이거는 시울리엔이 수련하다 이거요. 사랑을 수련한다고? 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수련해야겠어. 아유, 좀 그러네요. 뭐 하자는 너무 거죠? 너무 직역했나 내가? 좀 그래요. 가사를 보면은 사랑의 아픔을, 사랑의 쓰라림을 연습해두고 싶어. 내가 원하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그런 걸 연습해두고 싶어. 우리가 믿던 것들을 잊으려고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 그 얼굴 하나를 잊기 위해서 내 몸이 쓰러져 가네. 와, 나 지금 되게 공감했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갑자기? 내가 원하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을 연습해두고 싶어. 이게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쉬어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맞아. 내려놓고자 하고 오히려 나는 사랑하고 좋아하면 막 질투하는 것도 좋고 막 이러지 말아요 저러지 말아요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뭔가 내 기준에서 용납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정말 뭐 바람피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쓰레기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너의 선택을 존중해. 이렇게 이해도 해주고 자기의 그런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는 진짜 그런 애정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근데 내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너를 그냥 가지지 않기로 하는 포기한 건가요? 그냥 내려놓기로 했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보면은 왜 우리가 믿던 것들을 잊으려고 하는 거 정말 힘들지? 그쵸. 그리고 앞에도 보면 사랑의 아픔을 미리 연습해두고 싶어. 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연습할 수 없을까?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믿어왔던 것들을 잊으려 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한번 듣고 계속 한 번만 듣고 온대. 두 번 들을까요? 한번 진량 더 흠뻑 최대한 네 흠뻑 빠져봅시다. 린준지의 修炼 爱情. 往事不会说谎，别跟他为难，我们两人之间不需要这样。我想修炼爱情的心酸，学会放好以前的渴望，我们那些信仰要忘记多难，欣赏近距离的迷惘，谁说太阳会找到月亮，别人有的爱我们不可能模仿，修炼爱情的悲欢，我们这些努力不简单，快乐连着泪水是一种勇敢，几年前的幻想，养你身上，别再想念我，我会受不了这样。吉他真嚣张，路灯把痛点亮，情人一起看过多少次月亮，他在天空看过多少次遗忘，多少心慌，修炼爱情的心酸，学会放好以前的渴望，我们那些信仰要忘记多难，远距离的欣赏，近距离的迷惘，谁说太阳会找到的爱，我们不可能模仿，修炼爱情的悲欢，我们这些努力不简单，快乐连成泪水是一种勇敢，几年前的幻想，几年后的月亮，为一张脸去养一身伤，别再想念我，我受不了这样，哦哦哦哦哦，笑着说爱让人疯狂，哭着说爱让人紧张，忘不了那个人的头像，想念我，我会受不了这样。 네, 듣고 왔는데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중국어 발음이 되게 이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화에는 샹송 같다고, 샹송 같다고도 말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 노래를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노래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쩌면 많이들 들어보셨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방금 들었을 때 가사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 가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루덩 바통 디엔량 가로등 불빛은 내 아픔을 밝혀주고 밝혀냈고 진런 이치 칸고 도샤오 치 유량 우리 둘이 얼마나 많이 달빛을 같이 봤었나 타자이 텐콩 칸고 도샤오 치 유왕 그리고 나는 타니까 나겠죠? 아니 근데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의역이지 않을까요? 왜요? 왜냐면 지금은 그냥 커플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3인칭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3인칭으로 한 쌍의 커플이 둘이 함께 얼마나 많이 달빛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는 하늘에 떠오른 잃어버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하늘에 떠오른 이건 약간 의역인데요. 아무튼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게 중국어로 딱 보면은 뭐랄까 되게 잘 쓴 느낌이지 않아? 근데 왜냐면 중국어는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 약간 우리나라 시조를 쓸 때 막 운율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자 수도 다 중요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 그쵸. 보면은 처음에 루덩 가로등 불빛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외량 달빛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달빛 다음에 또 티엔콩 하늘이 나오잖아. 그렇죠. 완전 시야시. 완전 제대로 썼네요. 작사가가 작사를 잘했네. 그쵸. 아주 문학적이네요. 아, 좋다. 그럼 이 감성을 이어가 볼까요? 네. 근데 제가 소개시켜줄 그런 노래는 이 장 요시 이 장멍이란 노래인데요. 그 대만의 가수인 왕지혜라는 분의 네. 가수 그 노래고요. 1987년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만 분이세요. 그래서 대만, 홍콩 등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대만에서 출생하셨고 이 이창요시 장멍이라는 노래로 네. 대만 그 노래 차트에서 1등을 반년이나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고독한 독수리. 뭐야? 그리고 가요계랑 가요계 고독 왕자 뭐 이런 거? 아니 고독 왕자 아니고 불황자. 가요계 불황자 우울한 노래 대마왕 막 이런. 근데 이거 제목이 조금 특이하다. 이장요시 이장멍. 한국어로 얘기하면 뭐 한바탕의 게임과 한바탕의 꿈. 아 뭐 비슷하긴 하네 둘 다. 게임이나 꿈이나. 부질없는 거죠. 아무튼 가사를 먼저 좀 봐볼게요. 네. 헤어진다 어쩐다 같은 거 말하지 마.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저 어젯밤 한바탕 꿈일 뿐이었어.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말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어젯밤 한바탕 게임일 뿐이었어. 게임일 뿐이야. 응. 그건 그저 한바탕의 게임이었고 꿈이었고 네 그림자가 아직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도 내 노랫소리 속에 진작부터 너는 없었어. 남은 사랑 같은 거 여기 남기지 마. 둘의 세상에 너 같은 거 없어야 했어. 왜 헤어지자고서는 없어야 했대. 또 뭘 다시 만나자는 거야? 지금 네가 없어도 나는 나일 뿐인데 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말하고 뭘 사랑한단 말을 해? 지금 여전히 네가 없어도 나는 나일 뿐인걸. 아, 왜 불황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가사 보니까. 완전 다크하네, 지금 그리고. 근데 이게 전 항상 이 노래를 지금 딱 10월이죠? 네. 가을과 겨울의 사이쯤? 네. 항상 이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매년. 진짜? 재작년부터 시작한 이 노래를 알게 돼가지고. 네. 이 노래 되게 올드한 노래예요. 87년 노래니까 저희 태어나기도 전이고요. 와! 딱 들으면은, 와, 이거 이렇게 완전 옛날 노래네? 이 생각을 딱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일례로 제가 면접 볼 때 이 노래 좋아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면접할 때 노래 얘기 되게 많이 했네. 그쵸. 인민대 가서, 이거는 인민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문과 선생님이셨는데,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어. 이제 두 분이서, 아, 제가 이 노래 좋아합니다. 하니까, 어? 네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야. 왜냐면 일단 외국인이지. 그리고, 거기다가 옛날 노래지. 어리지. 옛날 노래지. 그러니까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 맞다. 너 동창이 이 노래 완전 18번이잖아.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이. 붙었겠네, 면접. 그쵸. 붙었는데 안 갔어.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되게 중국 어르신 분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궁금하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냐면, 아, 근데 이게 좋은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그 전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가사에. 어디? 둘의 세상에 너 같은 거 없어야 했어. 아. 이게 우리 둘의 세상인지 아니면 그거 같은데? 아니면 연인이 둘이 우리가 있었는데 다른 제3자가 와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둘의 세상에 네가 없어 했어 했는지.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쵸.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있네. 그래서 지금 막 네가 없어도 나는 나일 뿐이다 하면은 되게 이게 이 한 문장으로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왠지 느낌에 나는 이런 내용일 것 같아. 그냥 우리 둘이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 시간 속에 너는 없어야 됐어. 아, 그런가? 약간 근데 왜 냉소적으로. 표현을 되게 그렇다기엔 표현을 되게 둘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둘만의 세상에 너 같은 거 없어야 됐어. 그러면 둘의 세상은 항상 있고 사람만 바뀐다는 거야? 아니면 어?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말이 안 되죠. 그런가? 그쵸. 굳이 세상에 너 같은 거 없어야 했어도 아니고 나의 세상이나 우리의 세상도 아니고 둘의 세상이잖아. 되게 애매하다니까요. 둘의 세상에 너 같은 건 없어야 했어. 아, 이거 탐정의 마인드로 한번 셜록 부르나요? 한번 들으면서요 생각을 해보자. 네, 왕제의 이창요시 이창망. 那只是昨夜的一场梦而已，不要说愿不愿意，我不会因为这样而在意，那只是昨夜的一场游戏，那只是一场游戏一场梦，虽然你影子还出现我眼里，在我的歌声中早已没有你，那只是一场游戏一场梦，不要把残缺的爱留在这里，在两个人的世界里不该有你。哦，为什么道别离，又说什么在一起，如今虽然没有你，我还是我自己，说什么痴情永不渝，说什么我爱你，如今依然没有你，我还是我自己。 两个人的世界里不该有你。哦，为什么道别离，又说什么在一起？如今虽然没有你，我还是我自己。说什么此情永不渝，说什么我爱你，如今依然没有你，我还是我自己。为什么道别离，又说什么在一起？如今虽然没有你，我还是我自己。说什么此情永不渝，说什么我爱你，如今依然没有你，我还是我自己。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위로와 그런 이겨낼 수 위로? 있는 그런 것을 전해준 그런 노래였고요. 저는 항상 최근에도 그랬거든요. 어젠가 그저께도 비가 막 왔잖아요. 엄청 촉촉해졌잖아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노래 딱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막 혼자 막 엄청 흥얼흥얼 거리면서 막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노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지금 네가 없어도 나는 날 뿐인데, 지금 여전히 네가 없어도 나는 날 뿐인 걸, 이거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너 없어도 여전히 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은 누가 곁에 있던 아니면 곁에 없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나 자신이라는 거. 그쵸. 그럼 나는 왜 이 말이 이렇게 고독하게 들리지? 근데 난 그게 되게 그걸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맨날 막 자뜻하고 가면서 왜이什么道别离 又说什么在一起 如今虽然没有你 我还是我自己 说什么此情永不渝 说什么我爱你 如今依然没有你 我还是我自己 입에 짝짝 달라붙는 느낌이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 사람 대만 사람이어서 우리는 원래 할스 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사람은 하이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 포인트가 많아요. 하이스 하이스 쏘썸머 쏘썸머 발음이 되게 대만 발음이라서 저 이거를 강조하면서 불러줘야 되고 막 그리고 항상 노래 중국 노래 부를 때 더 있잖아요. 더가 뭐뭐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티엔미미 노래 들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在哪里见过你你的笑容这样熟悉 너아니고띠 그렇지띠니더샤오롱이어야되는데 니디샤오롱이되면 그렇죠이렇게항상띠디한단말이에요 그런부분을중국옛날노래부를때는포인트로유념하면서들어주시길바라면서 맛깔나게 그렇죠깔끔하게 나는대만특유의그런어투나이런것들너무좋은것같아 아진짜이게재밌는일화가많죠저아는오빠도샤먼에서왔거든요하문이라고중국의아랫지방이죠남방이죠 거기되게따뜻하고좋은데아니에요 엄청아름다운곳이죠근데그오빠는이제그쪽샤먼쪽발음이대만이랑똑같아요아예똑같아요 가깝지 그럴거예요그래가지고맨날선생님부를때우리는어떻게하죠선생님부를때불러보세요러쉬이러잖아근데그오빠러스러스 아나근데그느낌너무좋아 아진짜 난되게좋아그리고여자가하면귀엽고남자가하면뭔가뭐라해야지좀시크한느낌이드는것같기도해 그런가요 좀대충말한듯한느낌이들잖아 맞아맞아대충말해되게 그게좋더라고그래서내가중국오기전에장난스러운키스알아요드라마대만드라마 되게 유명한데 그거를 내가 난리 났지 않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을 거야. 그걸 봤었는데 나 그때 전화 중국 했었거든. 화상 중국어. 그 선생님이 송수 씨 너 점점 발음이 대만에 갔다고 그만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좋아해요? 전화 중국어? 그게 한국에서 중국어 공부할 때는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배우면 뭐 하나 써먹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렇게 광고로 가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전화 중국어를 계속 했었어서 중국에 갔을 때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감을 잃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난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 가서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중국인들이랑 얘기를 한 상태에서 갔으니까 되게 문제가 오히려 없었어. 왜냐면 전화로 하는 게 말이 오히려 처음엔 더 알아듣기 힘들어요. 저는 중국에 왔은 지 5개월 정도? 그때 이제 밥을 시켜야 되는데 전화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야. 완전 다르지, 그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리고 내가 중국인의 말을 전화로 알아듣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처음에는. 맞아.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말을 막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듣는 중국어의 어투와 느낌과 성조와 또 엄청 다르거든. 그쵸. 실제로 듣는 중국어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니하오 이렇게 말할 거 맞죠? 에! 야! 가마야? 아니 뭐 하냐? 약간 맨날 저런 어투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길에서 약간 야 뭐지? 저번에 자투 타고 가다가 그 교통 관리하시는 분이 에! 딩쇼! 부여미! 야, 너 멈춰! 에이 엄청 많이 쓰고 멈춰! 너 목숨 필요 없어? 막 이런 거죠, 저한테. 그래서 쫄아가지고 막 멈추고.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배웠을 때는 중국어 발음이 너무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중국어 시끄럽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갔단 말이야, 중국을. 그래요. 근데 막 화가 나. 가끔은 왜 나한테 과거의 내 자신. 화를 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부드럽게 얘기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진짜 비율이 드물죠. 많진 않아요. 근데 저희도 말하면서 그 어투가 습관돼서 이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난 안 그러고 싶어. 난 좀 그런 느낌 가끔 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끔 내가 내 식대로 막 부드럽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 왜냐면 저쪽에서 너무 거칠게 나오거든. 아니 그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중국인이랑 대할 땐 진짜 중국인처럼 하고 일본인이랑 할 땐 진짜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나는... 한국인이랑 할 때도 한국인의 그거대로. 왜냐면 막 중국인 앞에다 두고 일본인처럼 다정하게 대해줄 필요 없어요. 왜냐면 표현 방식 다른 거니까. 중국인도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도 그게 잘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던져 그럼 나도 똑같이 던지면 되는 거고. 맞아, 처음에 엄청 당황했어. 돈을 던져가지고 손님한테. 그러니까 잔돈을 던집니다, 중국에서. 가져가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되게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되면 뭐 나도 같이 던지고. 내가 이 얘기 했나? 내가 일하고 나서 중국인들이랑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울었다고? 왜요? 왜요? 너무 말투가 세서. 진짜요? 그날 하루 종일 만난 중국인들이 다 아줌마 아저씨였는데 네. 하나같이 말투가 뭐 그 되게 뭐지 화내는 듯한 그런 말투 있잖아. 방금 우리가 했던 거 막 응. 에? 막 약간 시비 건 듯한 말투. 니콜라 가! 좀 화내고 시비 걸고 이런 말투였는데 봐봐. 학교 다닐 때는 모르잖아 솔직히. 뭐 애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다 표준적인 중국어로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는 못 느꼈는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특히 또 그날은 경찰서에 많이 갔어. 아 경찰서 비자 문제 때문에 막 피가 마르죠. 그래도 의외로 나는 차라리 경찰서 직원분들 더 낫어. 그런 말투 면에서는. 근데 오히려 그 바깥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화를 내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그냥 나중엔 너무 지쳐서 말도 안 나와. 근데 내가 밤 늦게 집에 갔거든요. 네. 아 진짜 지친 하루였겠네요. 네. 중국어 안 나와 짜증나서. 아이고. 한숨 내쉬고 막. 힘든 하루. 네.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중국에서 일을 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처음에 겪는 문제래요. 네. 하도 다르니까 말투가. 그렇구나.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습관이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되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야,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은근히 다정하게 얘기하는. 영어도 되게 다정하게 얘기잖아요. 그렇지. 영어도 일본어도. 진짜 짱 다정하고 막 가끔 들으면 너무 스윗하고. 근데 일본어는 그냥 예의의 끝판왕이죠. 그냥 뭐 말할 게 없죠. 막 항상 신세를 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고. 입에 붙은 사람들이니까 뭐 되게 각 나라마다 문화의 특성도 있고 그거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맞아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공존해야지. 그쵸. 서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저도 아직 이해하고 몸으로도 이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우리 열심히 받아들입시다. 화이팅! 네, 어쩌다 보니까 중국 얘기를 되게 많이 해버렸는데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합시다. 아, 이제 이렇게 벌써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는 건가요? 네. 아쉽네요. 여러분도 아쉽죠? 그래요? 그럴 거야. 막 더듬어 막. 괜찮아, 다음 주에 또 오니까. 아, 맞다. 지금 응? 응? 우리가 초창기라서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떤 노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좋은 노래 좀 들려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기분에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라든지 중국 노래를 더 듣고 싶어요. 아니면 뭐 일본 노래는 왜 안 틀어주나요? 이런 사소한 네. 아니면 이야기. 뭐 내가 알고 있는 진짜 좋은 노래가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이 노래 가사도 알려주시고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사소한 코멘트를 개인적으로도 괜찮고 네.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네, 괜찮고.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쵸.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좋게.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 짜이첸. 네. 사요나라.